清晨，小丹卧风林，대자리를깔고가벼운옷으로바람맞으며누웠는데멍쉬의띠인산림성꾀꼬리울음서너마디에꿈이그만깨었네미예이화춘호자에빽빽한잎사이가리웠던꽃은봄이지난뒤에도남아있고모인러우를외중민엷은구름뚫고나온햇볕은빛속에서오히려밝아라니나와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정은임입니다아중국한시그리고여화서편제중에서소리길로오늘 FM 여화음악의문을열었는데요오늘이여름방학특집방송의맨마지막날이라는거여러분다아시죠녹음테이프잘준비하고요 오늘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요. 또 자신은 삼촌이 되고요. 대전 동구 인동의 김인태 씨. 형수님께 녹음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다고 음악을 선택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음악은 어떨까요? 영화 히라빈 조르바 중에서 조르바 댄스. 오늘은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부른 달리다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Colored days, warmed by the sun.

아시아 민족의 땅, 도시이자 국가인 나라, 영어 문화권과 한자 문화권의 혼재, 또 홍콩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분법적인 논리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독특한 영화 문화가 자라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녹음 테이프 준비하셨죠? 시작입니다. 是你吧？啊，阿海呢？他在哪儿啊？阿弟，你回答我！啊，发生了什么事？怎么回事啊？ 我们出事了。 我要去找他。 不行。 阿海。 哦，他炸死了。 阿海。 走。 我要去找他。 你说你不想归去，只叫我抱着你。悠悠海风轻轻吹，冷却了夜火堆。我看见伤心的你，你叫我怎舍得去，哭太有绝美。如何止哭，只得轻吻你发边，让风继续吹。心里极渴望，希望留下伴着你。风继续吹，不忍远离。心里极渴望，希望留下伴着你。过去多少快乐记忆，何妨与你一起去追，要将忧郁苦痛洗去，柔情蜜意我愿记取，要强忍离情泪，未许他向下垂，愁如锁眉头聚，别离泪始终要下垂。你也令我痴痴醉，你已在我心，不必再问记着谁，留住眼内满的泪，为何仍断续流默默睡。 Oh. 甜言蜜语 也不能说明，这是美好结局。生命的憧憬从不清晰，为什么要清晰？短暂的温柔已经足够，充满我的离愁。短暂的温柔刻骨铭心，让我独自回忆。未来日子保护你自己，当我无言离去，不要眷恋，也不用提起曾有这一段情。漂泊的身影从不安定，为什么要伤心？短暂的温柔已经足够， 新的天下人何必救我？ 我只是要问你，那天晚上跟我在一起的是不是你？ 我不会告诉你的，我要你记得我，让你后悔一辈子。 告诉我，你是诗诗。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녹음 테이프 모두 완성이 됐죠?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 즉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영화 황비홍 중에서 나늘 땅쯔치양 남아 당자강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 한다 첫 곡으로 신나게 띄워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화 종행사회 중에서 비행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홍두 앞에 아줌과 아해 중에서 아줌만이 살아남아서 나타난 바로 그 장면 띄워드렸습니다. 종총이 분한 홍두, 장구경이 맡은 아줌, 그리고 주윤발이 맡은 아해, 이 3인조 미술 도둑단이었는데요. 그때 흐르던 곡은 바람아 계속 불어다오였고요. 세 번째로 띄워드린 곡은 영화 비정성 씨의 테마였고요. 네 번째는 영화 천녀위원 중에서 그 괴짜도사 아시죠? 괴짜도사가 온갖 춤을 다 추면서 부르던 노래 따오 황짠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총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은요. 영화 영웅본색 중에서 한 장면을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매연방이 부르는 시양지가 석양지가 석양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곡은 영화 원영옥 중에서 환칭, 환청, 정을 돌려준다는 뜻의 연주곡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지구 중에서는 두안천다 원로, 단점적 원유, 짧은 순간의 사랑이라는 비욘드의 노래 띄워드렸고요. 마지막 곡은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절벽에서 동방불패가 떨어져서 죽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과 임청하가 부르는 지지 진자오샤오 지기금 조소 오늘 아침의 미소만 기억할 뿐 띄워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경북 김천의 김종복씨 그리고 천장지구를 8번이나 봤다고 하신 서울 양천구 신월1동의 김현우씨 서울 강동구 암사 3동의 조윤성 씨, 서울 면목 5동의 오세정 씨, 면목 2동의 송채훈 씨, 신림동의 강현정 씨, 대구 고성 3가의 배금윤 씨, 관악구 신림 7동의 최인환 씨, 그리고 서초동 반포 1동의 유진 씨, 대구 비산 4동의 강지민 씨. 잘 들으셨죠? 아, 자. 저도 시원하네요. 여러분의 엽서를 다 소개해드리니까. 서울 성동구 중곡 4동의 박선용씨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조시의 노래입니다. 크라잉 게임.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크라잉 게임 보이 조지였습니다. 자, FM 여화음악의 미드나잇 스페셜 여름방학 특집 방송 그 긴 여행 오늘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의 녹음 테이프도 다 완성이 되었죠? 이제 테이프를 가지고 휴가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은데 휴가 계획 없는 분께 너무 약 올리는 소리인가요? 자, 휴가 계획이 없으신 분은요. 그냥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그 여행의 기분을 집에서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중에서 가우데아무스 이즈틸 마리오 란자와 그리고 합창으로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가우데아무스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 샤가 시간은 빌려도 특별함은 남습니다. 샤가 젊음의 패션 시계 오리엔트 샤갈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